Sometimes you gotta be bold. Just rock the world. Booyah!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Happiness! La la la la la la la. Are you happy? 고민님도 와플 꿀한 기분 change up. 힘을 내내고 이제 wind up. 한 방에 멋진 일이 가득 straight up. 난 매일 더 style up. 기분 업되는 일에 집중.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좀 말해볼까. 아침에는 잠이 깨 엄마께 사랑한다고 말해. 어유치컨 내 따라 졸졸 나를 따라온 해피가 넌 귀여워서 행복해. Oh, 이것만은 돼. In our money, some power. 그만 딱딱딱 따라가다 어른들이 눈에 보여. 그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아. 기쁜 일이 멋진 일이 세계는 점점점 많은데라. 그런 money, 그런 power. 우린 관심도 끊어버리지. 올라 올라 나는 좀 해보고 싶은 그냥 하고 말지. 고민 고민하다가 어른이 되면 후회 많을 텐데. 어제 오늘 내일도 행복을 찾는 내 몸이 뒤 달라 달라. 나는 좀 긍정의 힘을 나는 보이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Happiness!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영원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꿈꾸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다는 말. Hey hey, TV 속의 싸움밖에 모르는 어른들 배. 점점 더 좋은 걸 난 나타서 행복해. 더 기쁜 좋은 건 내 곁에 너 있단 걸. What you wanna be? 이런 머리, 다른 파워. 그만 딱딱딱 따라가다 어른들이 눈에 보여. 그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아. 멋진 일이 세계는 점점점 만드나. 그런 money, 그런 power. 우린 관심도 끊어버리지 않아.